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키졸리브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18일 종료됨에 따라 남북 간 대화의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이달 25일에서 30일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7일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과 스커드, 노동 등 각종 미사일 천여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평화협정 등을 놓고 초점을 달리하며 대치함에 따라 북한 비핵화 수단으로서 외교적 해법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미국 내에 커지고 있다고 미국 북한 문제 전문가가 진단했습니다. 키졸리브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18일 종료됨에 따라 남북 간 대화의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키졸리브 기간 북한은 대남 비난, 군사당국 간 대화 중단 선언, 민간교류 일시 중단 등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군 통신선을 끊고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했던 작년에 비해 올해 대응은 절제된 수준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키졸리브 훈련 이후 큰 틀에서 작년 8월부터 이어온 대화 모드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간 별다른 성과 없이 진행된 실무급 대화보다는 정상회담이나 장관급 회담 등 고위급 대화를 본격적으로 타진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북한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의 중재, 미국의 태도 등을 관찰해가며 대남 기조를 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이달 25일에서 30일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17일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일정을 감안할 때 25일부터 30일 사이에 김정일이 방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후진타워 중국 국가주석 면담을 원하는 남한 유력 정치인의 이달 말 방중 계획도 이런 사정 탓에 늦춰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과거에도 김정일이 방중할 경우 중국과 우호관계를 감안해 해당 기간에 자국 최고 지도자의 일정을 중복해서 잡은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방중했던 북한의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장이 김일성이 2년간 다녔던 지린시 위원중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김정일이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면 위원중학교를 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7일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과 스커드, 노동 등 각종 미사일 천여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글로벌 문화경제포럼 초청 특강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북한은 30에서 40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한과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각종 미사일 800여 기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해왔기 때문에 2년여 만에 200여 기가 늘어난 것입니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 정세와 관련해 김정일은 정권 안정 및 체제 결속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며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계획경제체제 유지 아래 외부 지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화폐개혁 후유증으로 사회경제적 불안과 주민 불만이 증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평화협정 등을 놓고 초점을 달리하며 대치함에 따라 북한 비핵화 수단으로서 외교적 해법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미국 북한 문제 전문가가 진단했습니다.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의 스콧 스나이더 소장은 16일 미국 외교협회 홈페이지에 기고한 교착상태의 북미관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의 과거 행태와 북미 간의 불신으로 인해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분리시켜 북미 평화협정 논의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나이더는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려는 미국과 달리 북한은 주제를 평화협정 논의로 바꾸려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외교해법이 성공할 수 있는지 회의적인 견해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미국 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상 남북 관련 소식의 최정락이었습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공연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남조선을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로 알고 북조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이 썩어빠졌고 무엇이 가장 우월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안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진실을 까밝히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김정일에 대한 위대성 교육에 찌들 대로 찌든 여러분들에게 자, 김정일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김정일 정권의 숨겨진 비화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왜 김정일과 관련된 일들을 그렇게 철저히 숨기려 드는지 한 가지 한 가지 그 배의를 벗겨보도록 하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막 속의 장군님 비화 박영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 김정일이 백두산 출생설 이야기를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일이 백두산 출생설은 김일성이 만주에서 싸운 것도 아니라 백두산을 근거지로 하여 국내에서 싸웠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에 의거해 싸운 것이 아니라 조선혁명을 위해 투쟁했다는 사실을 선전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한 김정일이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선전함으로 하여 김정일 신격화의 더 큰 효과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김정일이 출생일도 실제보다 1년 늦은 1942년 2월 16일 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1982년에 슬그머니 발표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1941년 2월 16일 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중앙방송은 1981년과 1982년 2월 초승경 2년 계속 지도자 동지의 40회 생일을 맞이하여 라는 기사를 내보내는 등 한심한 일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정일이 어린 시절의 이름은 유라입니다. 유라는 유리라는 러시아 이름의 애칭인데요. 유라는 하바로프스크의 러시아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러시아에서는 이름, 부칭, 성의 순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의 이름이 이반이면 아들의 부칭은 이바노비치, 딸의 부칭은 이바노브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김정일이 러시아식 플레임은 유리 일세노비치 김이 되는 것이죠. 제88여단이 정치위원이었던 이조린의 부인인 김정순, 옛 이름은 김백린이었는데요. 아무튼 김정순은 김정숙의 상사이자 존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소련에 머무르는 동안 중국인 및 조선인 대원은 러시아 이름으로 불렀고 김정숙은 와라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조선 진주군 정치위원이었던 레베세프 소장의 부인은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바츠코에라는 곳에서 김일성 부부를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취재했을 때는 가라라고 불렀다고 들었다. 또 베라였다는 정보도 있으며 어느 것이 옳은가는 불명확하다. 마을 사람들은 김일성에게도 러시아 이름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원들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러시아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김정일은 정일이라는 이름 대신 유라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당시 소련에서는 조야라는 18세 소녀가 나치 독일군이 후방에 파견돼 지하활동을 하다가 체포학살된 사건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김일성의 상사인 이절인이 딸은 그 소녀를 닮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조야라는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이때 용이 된 조야의 남동생의 이름이 바로 유라였기 때문에 김일성의 장남, 즉 김정일은 유라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유라는 유리 또는 그레고리의 애칭이지만 김정일의 정식 러시아 이름이 어느 것인가는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김정일에 대한 공식 기록에 의하면 북조선에 귀국한 김정일은 중조부와 중조모로부터 정일이가 아니라 금손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용을 받았다고 하지만 양치는 여전히 러시아식으로 유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남조선이 중앙일보사가 펴낸 김정일 충격의 실상에 의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고 러시아에 사는 김단이라는 동창생은 남조선이 중앙일보사가 펴낸 김정일 충격의 실상에 의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고 러시아에 사는 김단이라는 동창생은 1960년대 7월 중순 남산 고급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김정일이 말한 내용을 전했다고 합니다. 김정일은 조선식 이름이 정일이라고 결정되어 최근 이 이름으로 공민증이 발급됐다. 이제부터 정일이라고 불러줬으면 한다. 또 당시 발행된 졸업증에 김정일은 김유라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졸업증에 사진이 실리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북조선이 평양시 용성구역 건질이 조국 해방전쟁 승리 사적지에 가보면 전쟁 시기에 김정일이 다녔다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교실에 김일성이 선생들에게 했다는 말이 교시판에 적혀 벽면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라를 부탁합니다. 김일성. 이 교시판만 봐도 당시 전쟁 시기에도 김정일을 유라라고 불렀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김정일에 관한 정보가 일본에 처음 등장한 것은 그가 유일 후기자로 결정된 직후인 1974년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기사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김일성 주석이 장남이며 후계자로 불리는 김정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10월 15일 도쿄에서 열린 열 국회의 동맹 제61차 총회에 이정혁이라는 가명의 수행원 조선대문화연락협회 가장의 자격으로 방일했음을 밝혀졌다. 이상은 1974년 11월 18일 서울 방송이 전한 것을 다음 날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것이 일본에 보도된 김정일에 관한 첫 기사였습니다. 당시는 북조선 뉴스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조선통신을 포함한 각 보도기관이 김정일로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한자를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지금 김정일을 표시하는 정일은 발을 정자에 태양을 가리키는 해일자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발을 정자에 숫자 2를 생각하는 하나 일자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여러분이 아시는 발을 정자의 해일, 즉 진짜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김정일로 불려지기 시작한 것은 남산 고중 졸업 무렵인 1960년 여름부터입니다. 북조선에서는 당시 새학기가 가을이었는데요. 졸업을 앞둔 군은 이제 내 이름은 김유라가 아니라 김정일로 고쳤으니 앞으로 김정일로 불러달라고 동창생들에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태양의 이름 김정일로 이름을 고친 것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1953년에는 소련에서 스탈린 사망 후 3년간의 권력 투쟁 끝에 흐르시초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스탈린 개인 숭배에 대한 격화 움직임이 일어났고 후르시초프는 서방 국가들과의 평화 공존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당시 김일성의 대내 정책과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김일성은 개인 숭배를 반대하는 후르시초프를 수동지자로 몰고 나가는 한편 주체를 내세우며 중소 이념 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자신이 권력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 이름이 소련식의 유라라는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김정일로 고쳐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어머니인 김정숙의 정과 김일성의 이를 합성해 직접 만든 이름입니다. 이는 김정일 자신이 김일성의 유일한 적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의 이복 동생인 병일과 영일은 모두 한일자를 쓰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이름을 바꾼 것은 1980년 10월인데요. 이해 10월 10일 김정일은 당내 3대 권력기구에 모두 선출됩니다. 1974년 2월 김일성의 공식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일은 이후 30년간 북조선이 2,300만 주민을 통치해 왔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증언처럼 김일성과 김정일이 기록 날조와 신격화 작업을 처음부터 진두지휘한 것은 다름 아닌 김정일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김정일은 1972년 5월 간부들과 백두산 산행을 다녀오면서 백두산은 나의 고향, 나는 백두산이 아들 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정일이 고향이 백두산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민족과 역사 앞에서 행해지는 김정일의 새빨간 거짓말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뿌리부터 거짓말 투성이인 김정일에게 서가온 북조선 인민 여러분들께 하루빨리 진실이 폭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려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같은 단어를 두고도 뜻이 각기 다른 남과 북의 영어 사용법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남북을 하나로 이어가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같은 뜻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표현으로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화를 들어볼까요? 스타킹이 못에 걸렸나 봐. 이 근처에 스타킹 파는 데가 있나? 스타킹? 스타킹이 뭔데? 네. 스타킹은 나일론 따위로 만들어 얇고 신축성이 강한 여성용 양말을 말합니다. 북조선 여성들이 신는 유리 양말과 같은 것인데요. 남조선에서는 1970년대 들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치마의 길이가 다양해지면서 스타킹의 선택 또한 넓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만 긁혀도 줄이 가서 오래 신기에는 어려운 일회용의 성격이 강하지만 최근에는 기능과 모양을 강화한 제품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킹이 못에 걸렸나 봐. 이 근처에 스타킹 파는 데가 있나? 아, 유리 양말이 깨졌구나. 저기 가게에서 파는 것 같은데 가보자.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황해남도 장년군 장년읍에서 협동농장 기술준비실 실장으로 일하던 최인종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탈북 농민이 바라본 남과 북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세습으로도 못 이룬 이밥의 고깃국, 이제는 붕괴의 길뿐. 안녕하십니까. 탈북 농민이 바라본 남과 북 진행을 맡은 최인정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세습으로도 못 이룬 이밥의 고깃국, 이제는 붕괴의 길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렵니다. 이밥의 고깃국, 이 말은 북한 주민이 제일 바라고 꿈꾸고 희망하였던 소원입니다. 오늘날에야 김정일이 이밥의 고깃국을 이루지 못했다고 실패를 자인했습니다. 1946년에 김일성은 이밥의 고깃국을 인민들에게 모이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약속을 못 지키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습으로 정권을 이어받은 김정일도 이밥의 고깃국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아들 김정은이한테 3대 세습까지 물려주자니 이밥의 고깃국 문제가 딱 걸려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밤의 고위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북한 주민 300만 명을 조용히 눕혀놓고 굶겨 죽인 살인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300만 북한 주민이 굶어 죽을 때 자기 아버지 김일성 시신을 영구 보존하는데 8억 9천만 달러를 금수산 궁전 꾸리는데 쏟아부었습니다. 이 돈이면 쌀 600만 톤을 사올 수 있는 양입니다. 매해 모자라는 쌀을 3년 동안 보태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김정일 독재자는 어떻게 사람으로서 자기 아버지 김일성 시신 한 사람을 위하여 300만이 엄청난 생명을 누수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굶겨 죽을 수 있었는지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섰습니다. 이자가 정말 사람 가죽을 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이밥의 고깃국 문제를 3대 세습까지 또 넘어가자고 강성대국 건설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경제개혁으로 이밥의 고깃국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뚱딴지같이 화폐개혁으로 시장을 뭉개버려 놓았습니다. 결과는 마침내 북한 사회가 마비되면서 북한 민심이 김정일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시장은 주민들이 생명줄입니다. 시장은 주민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판입니다. 시장은 주민들에게 생활공간이고 제2의 직장입니다. 시장이 죽으면 사회생활도 죽습니다. 사회생활이 죽으면 학교도 병원도 정권도 군대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죽으면 경제도 망하는 길입니다. 시장이 죽으면 이밥의 고깃국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주민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탈북 행렬이 이어지는 것은 시장경제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를 안 받아들였기에 이밥의 고깃국 문제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사회주의 나라인 구소련이나 그 가맹공화국들과 중국, 베트남들이 잘 사는 길이 시장경제이기에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이밥의 고깃국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김정일한테 하늘은 북한인민이고 북한인민이 하늘은 이밥의 고깃국입니다. 대한민국은 30년 전 1970년 후반기에 이밥의 고깃국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자가용 승차가 있고 일주일에 5일 근무제로 토요일, 일요일은 휴식하는 선진 문명국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왜 2만여 명이 탈북자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찾아왔겠습니까? 북한 체제가 이밥의 고깃국 문제를 해결 못하였고 굶어 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노동자 한 달 노임으로는 입살 한 키로 반 내지 두 키로만 겨우 살 수 있는데 이것으로 온 가족이 살아 생존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남한에서 탈북자들이 한 달 노임이면 입살 250키로 살 수 있고 옥수수는 750키로 살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비교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밥의 고깃국 문제는 단순한 먹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북한 인민의 인권 문제이며 생명 문제이며 체제 문제입니다. 이밥의 고깃국 문제는 정치 문제이며 경제 문제입니다. 이밥의 고깃국 문제는 결국 북한 체제 문제입니다. 이제 이루지 못한 이밥의 고깃국 문제는 300만 명의 살인 범죄자를 심판할 때입니다. 이제 와서 이밥의 고깃국 문제는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으로 3대 세승으로 이어가자고 하는데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창조적 파괴로 북한 체제를 파괴해버릴 때입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 붕괴가 과소가 되어 붕괴의 끝점에 와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민심이 김정일 독재자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이밥의 고깃국 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북한 체제가 붕괴되어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일 독재 체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굶어 죽지 말고 열심히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최인정입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 여대생의 남조선 생활은 어떠할까요?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이야기 보따리들을 풀어놓는 여대생 신소연 씨의 대학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대생 일기 진행의 신은하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학교가 끝나 집으로 오는 지하철에서 참 마음 아픈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탈북을 하여 중국에서 머무는 동안 중국인 사장들로부터 당했던 천대와 멸시를 방불케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서 집으로 오는 지하철 안이었는데요. 모두들 몇 번씩은 경험해 보았을 시끄러웠던 팝송 CD 판매 방송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하리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연약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저기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입을 떼는데 솔직히 난 시험을 망치고 오는 중이라 조용하게 있고 싶어 짜증스러운 눈길로 쳐다보니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느 한 외국인 청년이 한 손에는 작은 종이 박스를 들고 얼굴은 울상을 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난 속으로 이제는 외국인도 지하철 잡상인 대열에 합류했나 싶어 도대체 뭘 어떻게 팔까 하는 호기심으로 눈길을 고정하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흰 붕대가 감긴 다른 한 손을 보는 순간 나의 호기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깊은 상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왼손은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찬찬히 내려다보니 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면 당연 피부도 검정색을 많이 띠고 또 약간 부리부리한 것이 무섭게 생겼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와는 다르게 키도 크고 말쑥하게 생긴 청년이었습니다. 몇 년 전 한 개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외국인 노동자 블랑카의 어눌한 말투로 그는 울먹이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돈 벌러 왔어요. 근데 일을 하다 손을 다쳤어요. 치료비도 없어요. 사장님이 월급도 안 줘서 돈도 없어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는 승객들에게 몇백만 원 하는 수술비는커녕 집으로 돌아갈 돈도 없는 자신의 딱한 처지를 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망울에는 원망도 증오도 이미 체념한 듯 동정의 눈길을 원하는 것이 선명했습니다. 월급도 안 주는 사장을 님 자까지 붙일 정도로 말입니다. 그의 절박한 모습에 어떤 잡상인이 와도 쉽게 모습을 보이지 않던 천원짜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먼 타국까지 돈 벌러 와 노동 착취를 당하고 손까지 잃어서 결국 사람들 앞에 그 잘려나간 손을 내밀어야만 하는 절박한 외국인 청년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아버지가 나무를 해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려고 힘들게 나무를 쌓아놓으면 중국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소달구지를 끌고 와서 그 나무를 실어가 자기네들이 팔아버립니다. 양심이라고는 절대 찾아볼 수가 없었던 중국인들을 생각하니 그 외국인 노동자도 참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열었는데 현금이라곤 5천원짜리 한 장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통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을 뒤져도 그 흔한 100원짜리 하나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찾고 있는 동안 그 청년은 사람들이 내민 돈을 받기 위해 안쓰러운 오른손을 내밀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난 5천원짜리밖에 없는 지갑을 보면서 그 청년이 내 앞을 지나치는 순간까지 5,000원짜리를 줄까 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도 학교를 다니는 처지라 5,000원짜리가 아주 많이 중요한 것인지라 선뜻 내주기란 쉽지 않아 재고 있는 동안 청년은 날 이미 그는 사람들 틈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얼먹이는 외침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과 행동이 함께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내 처지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토록 많이 접했던 전철판, 사랑의 리퀘스트 중 가장 마음이 와닿아 처음으로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 사정에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쳐 나갔습니다. 그 청년의 부모와 가족들은 귀한 아들이 기회의 땅이라 믿고 간 한국에서 이 지경에 놓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월급도 떼먹고 노동을 착취한 사장은 자신을 님이라 부르는 줄 알고 있을까요? 유명무실한 고용허가제를 만들어 놓고 수십만에 이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는 뭐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대도 하지 않았던 전철안 어느 한 외국인 노동자의 외로운 외침에 모처럼 서운한 통학길이었던 하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한 손을 잃은 외국인 청년을 돕는 동정의 손길은 참으로 위안이 된 하루였습니다. 전철 상인들에게 1,000원을 선뜻 지불하는 사람들이 드물지만 비참한 사연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1,000원을 꺼내드는 우리 이웃들은 참으로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한국에 온 지 어느덧 8년째에 접어들며 그동안 지하철에서 마주쳤던 시끄럽고 불편했던 일들이 그 누군가에겐 먹고 살기 위한 고단한 일터, 그리고 삶의 희망을 잡기 위한 절박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맺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간 사회의 따뜻한 정을 담은 낭독과 함께 삶을 되돌아보는 구라나 쉬마나 시간입니다. 그라나 쉼하나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쉼하나 시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가난하고 잘난 것도 하나 없는 평범한 한 개인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무언가 이루기를 바라면서도 오히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더 많이 한다고 하네요. 반면에 그들은 매일 밤 자기 전에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말이죠. 간절히 원하는 꿈이 있다면 자신 있게 꿈꿔보세요. 내 앞에 가로막았던 장애물 넘어서 광활한 꿈의 현장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쉼하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난가북은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화약고라고 불릴 정도로 첨예한 군사적 대립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종전협정 이외에도 수많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 한반도 전체가 긴장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들려드릴 방송은 이곳 남조선의 군사 전문 기자인 전경웅의 남북 군사 비교 시간입니다. 북조선 인민 여러분, 그리고 인민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경웅 기자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김정일 패거리의 장마당 단속은 결국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 2월 초 장마당을 허용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리저리 허둥거리던 김정일 패거리는 결국 지난달 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중앙의 공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전국의 모든 장마당을 예전처럼 열도록 하고 식량과 생필품 거래에 대한 단속을 절대 하지 말 것을 사회안전성과 보위부 등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화폐개혁 후 국민들과 심각한 마찰을 빚었던 사회안전원과 보위부 요원들은 되도록 국민들의 장마당 활동이나 돈 거래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만약 흥분한 국민이 시비를 걸면 그 자리를 피하라는 특별 지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김정일 패거리가 결국 국민들의 뜻에 굴복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같은 조치는 국민들의 노력에다 외부의 압력도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작년 말 중국 공산당조차 김정일에게 개혁 개방과 핵무기 포기를 시행하라고 압력을 넣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건 조건은 바로 일찍이 약속했던 달러 지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심해지니 결국 김정일 패거리는 자기들 중 일부를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민군 여러분, 그렇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김정일 패거리들이 완전히 개과천선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패거리는 지금도 남조선과 일본, 미국 등을 상대로 온갖 모략질을 일삼으면서 중국 공산당 고위층에게는 눈뜨고 못 볼 정도의 사대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남조선 동포들을 향한 앵벌이입니다. 지난 2월 25일 남조선 언론들은 김정일 패거리는 햇볕 정책에 중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조선 언론들에 따르면 김정일 패거리들이 최근 여러 경로로 남북조선 간의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그 대가로 쌀과 비료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남조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조선은 작년 10월 김양근 임태희 비밀 접촉 이후 남조선 정권이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원하는 시기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게 해줄 테니까 예전처럼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남조선 당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국군 포로, 납북자 송환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통은 남조선이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공화국의 경제적 대가를 달라는 뜻이라며 김정일이 지난 10년간의 햇볕 중독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00년 남북조선 간의 정상회담은 당시 총선을 사흘 앞두고 발표됐고 2007년 정상회담 또한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이뤄진 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막대한 달러와 자원이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여기다 2000년 이후 김정일 패거리는 매년 30만 톤 이상의 쌀과 30만 톤 이상의 비료를 꼬박꼬박 받아간 바 있습니다. 이 정도의 쌀과 비료면 연간 10억 달러가 넘는 규모입니다. 실제 한 고위급 탈북자에 따르면 김정일이 2001년쯤 이제 나만 불바다 발언은 하지 마라, 다 우리 건데라는 발언을 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남조선에 새로 만들어진 조직인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북조선 나무 심기 운동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김정일 패거리들이 나서 설치면서 나무를 심게 해줄 테니 식량 지원을 대규모로 하라는 조건을 달면서 중단된 바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화국의 대남 사업 전문가라는 원동현 통일전선부 부부장은 남조선 정부 당국자와 이 나무 심기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2월 초 중국 북경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때 원 부부장이 나무 심기에 동의해주는 대가로 쌀과 비료를 요구한다는 게 먼저 알려지면서 남조선 당국은 원칙대로 원 부부장과 아예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남조선의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정몽준 대표도 김정일의 황당한 요구를 들은 뒤 화를 냈습니다. 남조선 민간단체들은 오는 6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축구대회에 남북조선 대표가 최초로 함께 출전하게 된 것을 기념해 공동 응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남조선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도 이를 공식 건의사항에 포함시키는 등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이에 국제축구연맹 부회장, 남조선축구협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도 남북조선 공동응원단 파견과 관련해서 통일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정 대표는 월드컵이 열리기 전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남북축구 교류전을 여는 방안도 생각하고 평양의 실무협상단을 파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김정일 패거리의 나쁜 버릇이 또 나왔습니다. 김정일 패거리는 응원단 전원이 항공료와 현지 숙식비를 제공하고 이와는 별도로 식량 5만 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남조선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무조건 대가를 지불하는 남북조선 교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 또한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최근 한 모임에서 김정일 패거리의 말도 안 되는 요구 때문에 남북 축구 행사와 월드컵 공동 응원이 좌초하게 된 것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김정일 패거리들의 행동 때문에 지금 남조선 사회에서는 지난 정권들이 정상회담을 과연 어떻게 추진했기에 김정일 패거리들이 경제 지원을 당연한 듯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며 못마땅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조선 청와대와 안보 관련 부서들에서는 과거처럼 돈을 주고 정상회담 또는 교류를 사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김정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게 아니냐며 김정일 주변 패거리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이 정상회담 대가는 없다고 재차 강조한 게 김정일이 직접 들으라고 한 이야기임에도 이것이 실무자들 선에서 차단되면서 김정일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남북회담의 경험이 많은 정부 소식통은 비밀 접촉을 하다 보면 서로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햇볕 정책에 익숙해진 북조선 당국자들이 남조선의 의중을 옛날 노무현 정권 당시처럼 이해했을 수도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은 실제로 김정일 패거리들이 남조선 당국에 당연한 듯이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때문에 김정일 패거리는 옛날처럼 핵 문제는 미국과만 논의하고 남조선이 문제를 제기하는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고향 방문 수준으로 때우면서 또 수억 달러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패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앞으로는 이따위식의 남북조선 교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조선 청와대의 한 간부는 김정일 패거리가 고집을 꺾지 않아 남북 교류에 별 효과가 없어도 남북조선 관계의 세트를 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최소한 3년 동안은 김정일 패거리의 요구가 제대로 먹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공화국에서는 올해 100만 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화폐개혁 후유증 또한 심한 탓에 큰 어려움이 올 것인데도 김정일 패거리가 계속 저런 짓이나 한다면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민군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정일과 그 패거리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들 차지를 제외한 뒤에는 대부분의 자원 배분을 인민군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식량은 물론 연유, 장비, 부품까지 모든 것을 기대왔던 남조선 당국과 민간단체들이 교류의 대가로 경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밝혔으니 아마 한동안 공화국과 인민군의 사정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 간부나 정치위원들은 이런 현실을 인민군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리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다른 핑계를 대면서 인민군 여러분께 정신력과 충성심으로 부족한 자원을 채우라는 말도 안 되는 지시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인민군 여러분께서는 올해의 어려운 상황에 스스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정 힘들다면 뜻이 맞는 군관, 장령들과 함께 인민군의 기강과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김정일 패거리들이 자신들의 경제 실패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인민군 여러분을 팔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 와중에 먹고 사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인민군 여러분의 사정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인민군은 지금 저 미친 김정일과 그 똘마니들이 감시를 받고 있기에

구를 쓰고 무조건 붙잡아서 있자니까 처단하겠다고 있자니까 이민반 진위로 다 열고 예, 지금이 검열이 들어온 게 지금이 그런 상태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수 있어요. 해산시 잠깐만요. 예. 해산시 해산시 탑성동 송 탑성동 탑성동 예. 예, 탑성동 17번 리미용. 리. 리미용. 용, 예. 예. 리미용, 예, 버튼, 있잖습니까? 그, 국경준비대 아들하고 있잖습니까? 입사를 있잖습니까? 한 장 차를 넘기다가. 멍땅 다 떼야 돼요. 어저께, 그, 준비대, 그, 뭡니까? 그룹바가 있잖습니까? 멍땅 압수를 해서, 예. 보이브에 가히고 지금이, 완전 있잖습니까? 지금이 배급이 없어서, 예. 운역설인데 사람들이 아예 당장 있잖습니까? 우릴 것도 없고 하니까 뉴스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팔았으면 사람들이 먹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게 지금 예? 하나 더 쓰십시오. 경만남도 안주시 121호 공장 예. 예, 121호 공장이면 예, 그, 러동신문이지 않습니까? 러동신문 생산하는 그 종이공장이라고 그 합니다. 근데 예, 이 사람이가 지금 이야기한데요. 120호 공장에 그 소속되어 있는 림산사업소, 예, 배감 림산사업소, 신파 령하리 림산사업소, 군산 림산사업소, 이게 121호 공장에 그 소속되어 있는 그, 뭡니까, 림산사업소, 이 림산사업소가 이 나무로 돼서, 저야만이 이 정리를 생산한대요. 그런데 지금 이 림산사업소에서 저희 나무를 보내면 어떠서 지금 그 정리를 생산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김정일은 지금 이 노동신문을 지금 찍어야 되겠는데 정리가 없으니까 생산하지 못하니까 지금 김정일은 어째 생산을 못하냐 할까. 지금 나무가 걸린다 할까. 나무 걸리는 게 어째 걸리냐 할까. 지금 노동자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출근해야 할까 지금. 그리고 노임도 아예 풀어주지 할까. 노임은 주지 않나요 지금? 그러니까 양력설이 있으니까 설날 그 한 달 노임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그 설날을 맞이해서 임상사업소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통강료를 보장해줬대요. 네, 그리고 지금 공급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 이 노동자들이 무슨 맥이 있어야 나무를 생산하겠는가. 이 지금 이 노동자들이 지금 대급을 주지 않고 논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할까 아예 파업을 이룰 정도라는 일입니다 지금. 망했네 그 동네 현재. 그리고 간장 병자이란 거는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서 소금물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는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는가 지금. 그래 지금 121호 공장이 있으니까 그 노동자들이 덕장비서에 공장 그 덕장비서에다가 항의하는 식으로 배급을 빨리 있으니까 보장해달라고요. 배급을 보장해달라고요. 이런 통화 내용을 목소리도 변조하지 않고 방송에 그냥 내보내도 되는 거고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 정 씨와 그의 가족이 벌써 북한을 떠났고 안전지대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저 뭐입니까? 사장 동지, 어떻게 할까? 내가 힘을 갈 수 없을까요? 네? 네? 아, 돈은 뭔가 다 떼야지. 그러나 이제입니까? 그 사장 동지, 내 지금이 내 생각은 사장 동지가 이제입니까? 저 한국으로 이제입니까? 좀 보내줄 수 있다 하면 내가 도망가겠단 말이에요. 이번에 지금 그 보이브에 갔겠어 10월 동안 있으면서 자꾸 끊기네. 내 전화기 나쁩니다. 그러나 이 사장동 씨, 내 생각은 그 아무래도 저 뭐입니까? 이 사장동 씨가 또 좀 갈 수 있게끔 이런 전화 나빠서 지금 이렇습니다. 사장동 씨, 여보세요? 사장동 씨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갈까요? 본인이 꼭 나와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죠. 네, 아무래도 내 좀 우리 이슬 그 그래서 어쨌든 시간 내 좀 전화 걸어보고 그 사장동 씨가 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면 하는데 여보세요? 네, 그래서 좀 뭐니까 내 자원 자료를 한 가지든 두 가지든 가지고 그 사장동 씨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내 생각은 이 도망치는 걸로 내 좀 해봅시다. 네, 알아서 하시고